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교목실에서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명이며 생활 방역 및 방송 보조 업무 중 한 가지를 맡게 됩니다. 근로시간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목실에 문의 바랍니다. 출판부에서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도서 입출고 및 사무보조입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근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술기획 운영팀에 문의 바랍니다. 커리어개발센터 온라인 입사지원 컨설팅 안내입니다. 온라인 입사지원 컨설팅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답변에 대해 전 현직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24시간 이내 피드백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후 왕년 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막는 크라켄 프로그램을 14일부터 본격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방책입니다. 크라켄은 인터넷에서 주요 키워드에 관련된 기사와 댓글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 후 이상 행위를 자동으로 분석해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이 대표는 크라켄 도입이 오는 대선에 관련된 댓글 여론 조작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조치로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며 심야 시간 택시를 이용하려는 시민이 늘며 택시 대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법인 택시 운전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운영이 어려워진 택시기사들은 아예 운전대를 놓거나 배달업계나 대리운전으로 넘어갔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 만취한 고객들의 택시기사를 향한 폭언과 폭행 역시 기사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관련 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폭풍우에 휩쓸려온 전갈과 뱀이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집트 남부도시 아스완에서 전갈에 쏘여 최소 4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날 인근 나일강 근처 지역에서 폭풍우가 심하게 불어 전갈과 뱀이 민가로 대거 휩쓸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정부는 의료센터에 해독제를 긴급 배포하며 해독작용을 하는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비상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이현지,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